조선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 성공 소식에 접한 각계층 근로자들은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대학 교원 정원섭은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분열 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리용 기술을 확고히 틀어지고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적들에게 안기는 무자비한 핵불벼락이라고 하면서 정말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공화국 국민의 긍지를 한껏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과학자 최광호는 우리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도 미돈 핵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정신 창조본때를 본받아 조국의 강성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를 연속내놓기 위해서 더욱 헌신 분투해 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천리마지강연합교수 영해공 박원술은 적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의 도수가 높아질 때마다 우리의 핵공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되며 그만큼 미국이 입을 수 있는 핵 참화는 더더욱 처절해지리라는 것을 악의 제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